오 세상에 이럴 수가 드렸던 할렐루야 안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